HUBS. 리슨 투 싱어. 오늘도 알지 못했던 가수들의 이야기들에 대해 쏙쏙 알려드릴 여러분만의 투머치 토커 민다인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좋지 않을 때 언제 어디서든 노래를 접할 수 있는 게 음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봄바람이 불까 말까 한 날에는 더더욱 노래가 생각나죠. 혼자서 걸어가지만 나를 외톨이로 만들지 않고 곁에 머물던 노래들 같이 들어보고 가수까지 함께 알아봐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가수를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블루입니다. 블루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빅뱅의 블루? 태연의 블루? 여러 가지가 떠오르면서 다양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알려줄 노래 지금 바로 들어봐요. 내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요 달링. 언제나 내 곁에서 빛을 내줘.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 CM 블루 외톨이야. 나를 봐봐 또 봐도 내 두 눈을 봐 겁봐 이미 너는 딴 곳을 보고 있어 Check it the one two three 시계번호 맞춰 다 보는 게 말 안 해도 다른 사람 생긴 걸 알아 요즘 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 미쳤더라 이제는 먼저 전화도 걸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1초라도 넌 내 앞에서 요즘 하늘만 보더라 I know you're mocking me 너와 나의 거리 멀어진 그리고 벌어진 보다 못한 우리 사이 Baby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 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 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에 슬퍼하고 사랑에 눈물 지는 외톨이 새새새새새새새 Tonight 가슴이 아파 생겼다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난 너를 죽도록 미워하진 않았을 텐데 Check it one two three 이 말을 되새겨봐도 이리저리 둘러대는 거짓말이야 Oh baby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 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 다라뚜 외톨이야 사랑에 슬퍼하고 사랑에 눈물 지는 외톨이 새새새새새새새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 no no no nobody knows 맘 몰라 1 2 3 4 5 6 7 and 9 수많은 밤에 새우가 나를 달래고 있어 날 버린 널 생각하면 그래야겠지 Gone, gone, my love is gone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 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 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이 아파하고 사랑을 기다리는 외톨이 리슨 투 싱어 세 번째 가수는 CM 블루입니다. 2010년 말 그대로 가요계의 블루칩으로 등장했던 밴드인데요. CM 블루라는 이름은 코드네임 블루라는 의미로 파란색이 아닌 기존 네 멤버의 코드네임을 나타냅니다. 버닝, 러블리, 언터처블, 이모셔널을 사인 사색으로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를 담았다고 하는데 다들 아셨나요? 사실 CNBLUE는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한 후 1년 뒤 한국에서 데뷔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데뷔 앨범의 티저로 공개된 영상이 5분 만에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하는 기록과 함께 데뷔 16일, 약 보름 만에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는 파급력을 보여줬죠. 2010년에 CNBLUE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오가면서 여러 장의 앨범을 냈고 데뷔와 동시에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최고의 예능이었던 우리 결혼했어요, 강심장, 밤이면 밤마다를 시작으로 드라마와 영화까지 섭렵했습니다. 그럼 외톨이야를 이은 두 번째 노래 같이 들어봐요. Yeah. CM to the blue, that's right. To the sky high, get them high. Yes, we ready to go. CNBLUE, Love. 날 떠날 수 있다고 그 말은 miss miss oh mistake everybody got it la la la la tick tick tock tock 눈물이 떨어져 digi digi pop pop to the sound 유리조각처럼 부서진 우리 둘이 breaking now 하늘이 엇갈려도 사랑이라 그랬니 그 말을 믿을 순 없어 원하는 건 I wanna go back 함께했던 그때로 오늘도 miss miss missing you Everybody got it la la la la Tick tick tock tock 빗물이 떨어져 digi digi pop pop to the sound 가슴을 찢어지는 아픔에 우리 둘이 breaking now 하루만 단 하루만 사랑할 수 있기를 이렇게 애원하잖아 널 부르면 달릴 것 같은데 이 별을 믿을 순 없어 데뷔를 화려하게 장식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2011년 직감으로 한국에서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고 일본에서는 오리콘 싱글 차트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CNBLUE는 가요계를 휩쓰는 것으로도 모자라 CNBLUE의 정용화와 강민혁은 넌 내게 반했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면서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실시하게 되고 당연하게도 이는 매진됐겠죠? 이 정도로는 CNBLUE의 인기가 잘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의 한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CNBLUE가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데뷔를 마치고 데뷔 첫날 일본 신주쿠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과연 몇 명의 관객분들이 오셨을까요? 데뷔 첫날의 게릴라 콘서트에 무려 7천여 명의 관객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콘 싱글 데일리 차트 3위에 오르며 10만 장을 달성해 골드레코드 등급을 얻은 CNBLUE. 이제 실감이 나시나요? 블루 직감. 네가 날 떠날 거란 직감이 와. 자꾸만 이런저런 핑계들만. 느낌이 달랐던 싸늘한 바이바이. 난 보낼 수 없어. 나를 사랑한다 할 땐 언제 go 이제 와서 why you say goodbye 이대로 보낼 순 없어 never because I love you 이유 아닌 이유로 나를 떠나가려 하지 마 please don't go go go 제발 떠나가지 마 한 번만이라도 날 돌아봐줄래 please don't go go go 슬픈 인사는 싫어 널 사랑하니까 노래는 귀에 쏙쏙 박히고 강렬한 비트가 인상적인데요. 저는 이 노래들이 페스티벌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노래이지 않나요? 지금은 다 같이 모여 노래를 부르는 게 힘들어졌지만 외톨이야나 직감이 흘러나올 땐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대표곡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래들이 차트를 섭렵하고 길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더 힘들어져서일까요? 사람들과 모여서 즐기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하는 그 현장 속에서 들으면 CNBLUE의 노래가 더욱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흥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 잔잔하고도 아름다운 정용화의 노래 듣고 올게요. 정용화 어느 멋진 날. 기억이 또 나네요. 자주 거닐던 호숫가 자그마한 얘기로 밤 지새던 그때 참 좋았죠. 우린 기억이 또 나네요. 어느 멋진 날 눈물 나는 날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서 가슴 아픈 날 어느 멋진 날 돌아갈 수 없는 날 그날 그날 그날 그날 그날, 그날. 이 노래 뭐였지? 매주 유명한 영화, 드라마 속 OST를 소개하고 퀴즈를 맞추는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먼저 저번 주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뮤지컬 같은 웅장함 느끼셨나요? 정답은 바로 위대한 쇼맨이었습니다. 위대한 쇼맨은 불가능한 꿈, 그 이상의 쇼를 타이틀로 보여주기 위해 웅장하고도 특별한 노래들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주 퀴즈 시작할게요. 다음 나올 노래가 어떤 영화의 OST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한대방송국 홈페이지 댓글창에 정답과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아울리 크로발리오 How far I will go. I've been staring at the edge of the water long as I can remember, never really knowing why.